남조선신문 한겨레에 의하면 경상북도 김천시의 11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김천민주시민단체 협의회를 비롯한 단체들이 20일 김천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가지고 정부와 국방부가 사드 배치 계획을 당장 초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 김천시내 기관 단체 책임자 150여 명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